어떤 시간들 말에 웃고 말에 울던 시간들 초라함에 뒤로 숨던 늙어졌던 마음들 자신 없어 혼자 울던 힘겨웠던 날들이여 이제 남냐 Everything goodbye 겨울 깎고 봄이 어디 내게도 사랑의 비 춥지 않아 따뜻하게 Never stray Love done Never cry 다시 눈물 따윈 힘겨웠던 날들이여 이제 나면 Everything goodbye Ooh, Everything goodbye yeah. 두눈딱 감고 yeah. 나는 현실을 회피 내 두 보기 작은 세상은 매번 때렸었지 난 꿈의 마라톤에 내 두 손에 물통 하나 없이 뛰고 또 뛰고 뛰었어 내 몸은 곧 헤들리 yeah. Oh my god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부수기엔 내 주먹이 너무도 작고 나는 작디 작은 이제 사랑의 빛으로 불을 밝힐래 나 그림의 희망 follow me 사랑의 빛 춥지 않아 따뜻하게 Never stray